4월 18일 월요일 회복의 비전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의 첫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곳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으로 쌓여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곳의 길이는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뼘 더한 길이를 1규빗으로 했을 때 6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 한 문턱을 쟀더니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으로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기 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에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는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에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기둥들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 안쪽에 있었다.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의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기둥도 양쪽이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에 너비를 쟀는데 10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각 방 앞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 1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규빗, 또 한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가 현관을 쟀더니 너비가 20규빗이었다. 문 주위와 문 기둥까지는 다 안뜰이었다. 출입구 문 앞에서 안쪽 문 현관 앞까지는 50규빗이었다. 문지기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그 창들은 안쪽을 향해 쭉 둘려 있었고 각각의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깥들로 데려고 들어갔다. 바깥들에는 방들이 있고 그들 전체를 둘러 바닥이 포장돼 있었다. 그 포장된 바닥을 따라서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포장은 문 양옆으로 쭉 이어져 그 길이는 문의 통로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길이었다. 그리고 그가 아래쪽 문 앞부터 안뜰 바깥 앞까지 너비를 쟀다. 그 길이가 동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100규빗이었다. 바깥들의 북쪽 방향을 향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그 길이와 너비를 쟀다. 양쪽에 3개씩 있는 문지기 방과 문기둥과 현관은 이전의 문과 크기가 같아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 장식도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과 크기가 같았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 앞에 현관이 있었다. 동쪽 문에서와 같이 안뜰 문이 북쪽 문 맞은편에 있었다. 그가 한쪽 문에서 다른 쪽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남쪽으로 인도했는데 남쪽 방향으로 난 문이 보였다. 그가 그 문 기둥과 현관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그 안에 창문들이 나있고 그 현관에도 창문들이 둘려있었다. 그것도 다른 문들의 창문들과 같았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문들이 있고 그 앞에 현관이 있으며 그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 역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이 있었는데 그가 그 문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까지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쪽 문을 통해 나를 안뜰로 데려갔다. 그가 남쪽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문 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둘러서 있는 현관들은 길이가 25규빗, 너비가 5규빗이었다. 그 현관은 바깥뜰을 향해 있었고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방과 문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현관은 바깥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문들의 문기둥들 옆에는 출입문이 달린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번제물을 싣는 곳이었다. 문의 현관에는 양쪽에 각각 탁자가 두 개씩 있었다. 그곳에서 번제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았다. 바깥에서 북문 계단으로 올라오는 입구 양쪽에 탁자가 두 개씩 있었다. 이렇게 문통로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이렇게 모두 8개의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서 희생제물들을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4개의 번제용 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각 길이가 1.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규빗이었다. 그 위에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들을 죽이는 데 쓰는 기구들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한 뼘 정도 되는 갈고리들이 사면에 부착돼 있었고 탁자들 위에는 제물용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과 안뜰 안과 안쪽 문 밖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들이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서 남쪽 문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방은 성전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은 제단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레위 자손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뜰을 쟀다. 그곳은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100규빗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그는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려가서 현관에 문기둥을 쟀는데 이쪽이 5규빗, 저쪽도 5규빗이었다. 그 문의 너비는 이쪽이 3규빗, 저쪽도 3규빗이었다. 현관의 길이는 20규빗, 너비는 11규빗이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문기둥 옆에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있었다. 회복된 성전의 환상.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된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이스라엘의 회복을 상징하며 또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모든 하나님 백성의 완전한 영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에 세워질 새 성전을 주의 깊게 보게 하심은 그가 본 것을 백성에게 말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와 구원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세상에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성전의 외부 구조. 하나님의 도성은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사방이 매우 두껍고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것은 성전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외부에서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동쪽, 북쪽, 남쪽 문을 보여주시고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과 희생 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히 마련하신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자신의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묵상. 죄 때문에 이방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켜가신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신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다. 이는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다. 나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신뢰하며 전하고 있는지 묵상해 본다. 나의 적용.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을 잃고 고통 속에 울부짖는 집사님이 계신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분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장례식장을 나오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더욱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만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음을 깨달는다. 그렇다. 회복은 사람의 생각과 교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오직 사랑과 긍휼의 주님뿐이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며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집사님의 심령을 십자가 사랑과 새 소망으로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소원한다. 집사님 댁에 방문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겠다. 나의 기도. 절망의 외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 있는 심령에게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서를 사용하소서. 재앙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영화를 주소서. 절망과 낙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적 성전을 사모하도록 은총을 주시고 더 깊은 친밀함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저없이 응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